밤에 밤에 너는 나보다는 밤에 밤에 밤에 화는 나보다는 밤에 밤에 이 밤에 어두운 방에 나보다는 밤에 와 우리 이렇게 바쁜 일상 속 우리 만날 시간은 없고 밖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따가운 햇빛 좋다기보단 그냥 눈부신 느낌 그런 느낌 느끼는 거 싫어 밤에 너와 나로만 눈부시고 싶어 너는 살이 하얘 좋다면서 대낮에 위험한 숨을 거느리면서 밤에 밤에 너랑 나보다는 밤에 밤에 밤에 나는 나보다는 밤에 밤에 밤에 우리 둘이서 이렇게 Oh get it up get it up get it up baby 나보다는 밤에 왜 you don't why 아주 캄캄한 밤일수록 좋아 왜냐면 너가 없는 새 밥 먹다가 잘 수도 있잖아 잘자 하면 도닥도닥 해주는 남자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Alright 낮에 만나 데이트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너하고 매일 함께 누워 밤에 새고 싶어 우리 사람만처럼 저어진 보름 달 보며 내 머리 어깨 무릎발까지 너의 옷이 맘까지 따뜻해져 이와 my baby baby butterflies in my mind 밤에 밤에 너랑 나보다는 밤에 밤에 밤에 나는 나보다는 밤에 나보다는 밤에 와